겨울에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앉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로 가고 싶어라 나는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나는 그대 내 곁을 떠난다